I want to watch inside your head. Are we friends or lovers yet? Wanna be a man. Just talking to myself. Feeling like I'm out of space. Are we in the wrong place? I don't know who you are. 널 들었던 와 그러다 뒤돌아가 날이 좋다 비가 내린다 I'll never know oh, oh, oh. 네 멋대로 yeah That's your way 왜이래 너는 볼수록 더 모르겠단 말야 네가 가진 코인 마냥 그럴 때마다 잠도 못 잘 것 같아 I don't know who Yeah, 너무나도 먼 걸까 날 뒤돌아봐 그러나 여기 있잖아 네가 좋다 말 한마디가 어쩌면 독이 돼버릴까 두려워 That's your way yeah, yeah. 너는 볼수록 더 모르겠단 말이야 Mystery movie 마냥 그럴 때마다 너 그럴 때마다 I don't know Yeah. 그 이상으로 알고 싶어